나는 당신을 믿고 여리여리 사랑을 했어. 당신도 나를 믿고 영원히 사랑을 해주.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대에게 모든 것을 바치리다. 마음껏 사랑해줘요. 내 곁에 있어줘요. 내 것이 되기를 원해. 당신도 나의 생명.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대에게 내 청춘을 바치리다. 열렬히 사랑을 했어. 당신도 나를 믿고 영원히 사랑을 해주.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대에게 모든 것을 바치리다. 마음껏 사랑해줘요. 내 곁에 있어줘요. 내 것이 되기를 원해. 당신도 나의 생명.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대에게 내 청춘을 바치리다.